빛나듯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빛이 나. It's so beautiful. It's so beautiful. It's so beautiful. 너만 너만 너만 너만 너 하나만 바래서. If I feel

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보이지 않아서 그대 앞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왜 그대는 날 보지 않나요?

보내지 뭐 Yes 말고 너무 멀어지 뭐 저 별처럼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넌 달빛처럼 나의 곁을 비춰줄래 언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마 이 새벽이 찾아온대도 꿈결처럼 날 향해 다가오나 봐 저 하늘 위에 나의 이름 소리쳐줘 돌아볼게 여기서 기다릴게 Gotta give me dollar 이번엔 웃음은 기지만 절대 멈추지만 모른 척하지만 지금 매우 진지하니까 어색해진 분위기에 너는 뿜 알 수 없는 너의 시선 아래엔 뜨뜸이 지근한 커피만 바라보네 난 그런 너를 보면 불안해 네가 좋은 다른 남자와 달러 나도 가볍게 말하는 건 별로 Baby 눈치챘겠지만 그래 맞아 많이 좋아해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Baby 지금 장난 아니야 난 내 손을 잡아 너를 말은 지금 꺼내지 마 Yes 말고 너무 멀어지 마 저 별처럼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넌 달빛처럼 나의 곁을 비춰줄래 언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마 이 새벽이 찾아온대도 꿈결처럼 기도록 기꺼이 싶어져. 그럴 수 없다면 이 장면으로 날 기억해줘. 서글프게 아름다운 우리의 밤도 꽃잎이 나리는 Our happy.